생각하시면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복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지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참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겼구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참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들은 그 아들 몸에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각자의 노래로 나아갑시다.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오신 겸손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신 성부 주님. 예수 닮기 오늘도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사 택하시고 지금 이 시간 더 아타우스 공동체를 모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어 오직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곳에 모인 온 교우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하시는 박종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어저께 어린이 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재밌어. 아주 보람되게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께 좀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닮아가는 해바라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명품의 방향을 돌아서지 않기로. 할렐루야. 계속 반전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반전 있는 삶을 하나님 나는 계속 살겠습니다. 또 주님의 길을 살겠습니다. 저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너무 이 몸부림치는 정말 고통들이 있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품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 계속 걷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격려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과 영광과 사랑의 길 주님과의 하나 되는 이 길을 온전히 걷겠습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